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소비 패턴을 가지고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담보해낼 수 있습니까?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 화학, GDP의 절대다수를 50여 개 미만의 상품에 의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구조가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미래가 지속 가능합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 이런 식으로 시장의 원리로 계속 내보내는 것이 맞냐? 10년, 20년 뒤에 국가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사회로 되기 위해서 국가는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을 필요로 한지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세운 사람, 시장의 원리와 정부의 원리를 어떤 방식으로 가장 맛있게 칵테일할 것이냐를 놓고 국가, 사회 제도를 만들기 위한 합의들을 얻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제안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꿔야 될 것은 사실은 시민의 상식입니다. 지도자가 바꿔야 될 것은 시민의 상식입니다. 적어도 대기업과 대자본이 동네의 빵집과 구멍가게까지 치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업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회, 이것은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회의 진보를 만들어냅니다. 시민의 상식으로서 1% 정직함이라는 덕목이 5%만 순도가 높아지면 그 가격은 얼마치겠습니까? 지도자들은 이 사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지도자 역할입니다. 극단적 폭력과 전쟁이 20세기까지 진행되었던 그 시절에 우리 모두는 이분법적 진리관에 입각해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도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 저임금과 일자리의 고갈의 문제, 지역 불균형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정의와 불의라는 이름으로 다툴 수 있는 주제일까요?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은 주제를 정치 이슈화 해버립니다. 지금 사드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찬반이라고 하는 정치 공간에다가 이 주제를 들여밀면 안 됩니다. 국가 안보와 군 무기 체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갑자기 어느 날 군사 전문가가 되어서 이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밀할까요? 그것은 정치의 오만입니다. 국가 권력의. 네 편, 내 편, 정의와 불의라는 싸움법으로 돌려내는 것은 그것은 국가를 분열시킵니다.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지도자를 대한민국 국민의 지도자라고 국민들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되는 것은 모든 공화국 지도자들의 기본 임무입니다. 기본 임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안녕 박정희였습니다.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이었고 관주도형 성장 전략이었고 그리고 한 정치 엘리트들에 의한 권위주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로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가? 이 민주주의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안녕 박정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 도지사 선거를 하면서 이 마음으로 TV토론에 임했고 이 마음으로 거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설을 하면 할수록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제 마음에 좀 더 다른 더 큰 간절한 기도를 문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유학은 안녕 20세기였습니다. 저는 현재 2016년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려야 한다면 이 20세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민관의 이분법, 정의와 불의의 이분법, 선과악의 이분법,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이분법, 임금님과 백성의 이분법, 이 이분법의 시대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우리는 개척할 수 없다. 이것이 저의 자각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대교체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교체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유료의 말씀과 우리가 또한 해내자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쟁 끝난 지 지금 60년이 넘어가는데 서너 번 만났대요. 양쪽의 지도자가. 아니 싸우든 뭐든 좋아요. 우리가 세금 내려고 우리의 대표자고 지도자로 뽑았으면은 이 구조를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우리의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노력해야죠. 여전히 우리는 국제적으로 북한이라고가 이 분단 때문에 국제 모든 사회로부터 우리는 사실상은 약점 잡힌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전자원이 있습니까? 여기 석유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가 시장이 큽니까?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번영은 지켜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당연히 국제 외교에 대해서 가장 능통하게 훈련된 지도력을 행사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남과 북에 있어서의 이념의 미움과 원한을 아직 못 버리고 있고 아시아를 보면 한일의 민족적 원한과 감정을 아직 못 떨치고 있고 유럽 사람들은 국경도 허물어서 사회적해 지내자고 하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아직 국경은 커녕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아직도 모든 정치인들이 일국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나가야 합니다. 남북의 우리끼리 이 대립과 대결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강대국들의 충돌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이 분단과 대립을 계기로 해서 이 한반도가 적들의 장이 되어왔던 것이 지난 70년의 역사였고 지난 120년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남북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정권이 좀 바뀌더라도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이끌어왔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서에서부터 제네바 기본합의에서부터 남북 기본합의에서부 그 6.15에서부터 14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에 많은 또 장관급 회담도 몇 차례 있었고 그 기조를 지켜야 합니다. 그 기조를 저는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 기조의 핵심이 뭡니까? 전쟁하지 말자. 전쟁 안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야, 웬만하면 서로 존중해라. 체제 존중하고. 자,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선언에 이르기까지는 교류, 번영, 평화체제로 가자. 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가기 위한 우리의 일관된 전략과 컨셉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일본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하여 외교적인 관계도 긴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만 이러한 시점에서 한일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건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아시아 권역의 국가들이 지난 20세기의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적 대립과 대결의 구조를 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 현재의 아베 정부가 아시아 제국가들이 지난 20세기 침략전쟁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반대적으로 미화하려고 하는 태도는 아시아 제국가들한테 동의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각 국가들이 일본과 그 사죄의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그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아의 공동번영체의 구상을 갖고 일본이 이 아시아 공동번영체 제2구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일본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용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역사에 대한 우리의 원칙입니다. Forgive, but don't forget. 이게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침략 당사자들이 역사 앞에 스스로가 지내야 될 그들의 무게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무게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한일 간의 이 역사교과서나 독도나 과거사의 문제를 대할 때에는 미래의 주제를 전면에 놓고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그들의 그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주도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잊지 않는 기록으로 아시아에 기록되도록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우리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걸 갖다 놓고 일본에다가 100억 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6.3 한일협정에 대해서 그것이 구류계획이었고 잘못된 얘기였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이미 그 역사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다시 돌려서 한일 관계의 매번 현안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도자의 젊은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시아의 공동의 미래 번영을 향해서 일본을 아시아 구성원의 일원으로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 미래를 놓고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시아의 역사 기록에 있어서 우리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그 침략 역사는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것 또한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전의 협정 이후에 일본이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역할과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든 직업은 타 직업에 대해서 서로 존중과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유독 하나 정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치하는 놈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래요. 저는 16살 때부터 혁명하겠다고 고등학교를 재적당했어요. 저는 평생 직업 정치인입니다. 사회적으로 돈을 벌었거나 갑자기 유명해져서 정치적으로 스카웃된 사람 아닙니다. 저는 평생 직업 정치인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존중받고 최소한 신뢰받을 수 있는 직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로지 하나, 직업 정치인으로서 이 직업이 신뢰받게 만들겠다. 이것이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의 처음부터 끝에 모든 원칙이고 제 소신이에요. 나의 도전은 청와대 5년짜리 직업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거다. 난 직업인류로서 내 직업적인 목표는 시대를 바꿔내는 거다. 그것이 정치적 직업인들의 직업인류고 목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경쟁이라는 것을 자꾸 남을 깎아서 내복을 채우는 것으로 경쟁을 그렇게만 봐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보는 지금 21세기의 이 시민사회의 경쟁은 나답게 자유롭게 사는 게 경쟁이에요. 문재인의 운명이 있고 안희정의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경쟁하고 민주주의자로서 이 땅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똑같이 헌신하는 정치인의 하나입니다. 단, 저는 여기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선거가 아무리 51대 49 게임으로 나더라도 적어도 나를 찍지 않았던 49%의 사람이 9시 뉴스 때 기분 나쁘다고 채널 돌리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민족공화국이 깨집니다. 그것이 5000년 우리 변방의 민족들이 우리나라가 겪었던 모든 순환은 그 국론 분열과 국가의 분열 때문에 생겨난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그것 때문에 분단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위기를 지금 겪고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종 사장님은 국민이에요. 우리 고용된 사람끼리 네가 났다 나가 났다 도토리 키재는 싸움 해봤자 주인 입장에서 보면 다 웃기는 얘기예요.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도지사에 취임한 지 이제 6년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제가 도정을 살피면서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이 150년 전 천주교 박해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150년 전 돌아가신 그 8천여 명의 학살과 죽음이 시작되는 병인년 150년 전에 이곳에서 돌아가신 다섯 분의 성자분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죽음을 우리는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유흥식 라자로 조교님과 많은 우리 캐톨릭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죽음을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예, 우리에게 유일한 미래는 용서와 사랑과 평화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지난 150년 전, 유감스럽게도 전 세계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민족을 단위로 해서 식민지로 먹고 먹히는 전쟁의 사륙전쟁의 와중이었습니다. 조선을 지키고자 했던 조선의 지도자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국가를 개방하기보다는 쇄국 정책을 통해서 왕조와 왕권과 국가의 정체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 보위의 이념이 150년 전 1866년으로부터 6년 동안 8,000명의 사람을 죽여나가게 했습니다. 가까운 저 해미읍성과 공주의 황새바위와 수많은 성지에서 처참하게 죽어나간 무수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죽음, 그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구나. 그것도 아무런 양심과 부끄러움과 죄책감 없이 국가를 지킨다는 국가의 권력과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이렇게 죽여나 잡아뜨리는구나. 하여 저는 오늘 이 갈매목성지의 우리의 기도가 저는 이렇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어떠한 이름이라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일체의 폭력을 우리는 허용하지 말자. 일체의 폭력의 그 출발지가 되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그 마음을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끌어보자.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날마다 샘솟길 바랍니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려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정당을 달리해서 선거 때 나를 더 찍어달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정치, 그런 정치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국가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의 견해는 다르다 할지라도 평화롭게 형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러한 저의 노력이 오늘 우리가 기리고자 하는 150년 전 갈매목성지의 이 순교자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흥식 라자르 주기님, 제가 2주 전에 바티칸 우체국에 주기님한테 편지 보냈는데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 배달 사고 난 거 아닐까요? 2주 전에 바티칸에 출장을 갔다가 주교님께 바티칸 우체국 노란 우체통에다가 제 사랑의 마음을 써서 보냈습니다. 주교님께 저는 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늘 사랑과 따뜻함을 잃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늘 격려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더 평화롭고 따뜻한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의 대부분은 우리 유흥식 라자르 주교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형제분들께 150년 전 이곳에서 돌아가신 우리의 그 순교자의 정신을 이웃사랑과 용서, 자비, 개인적 삶에 있어서는 시기와 질투, 분노, 미움을 뛰어넘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더욱더 기도해보자 이런 말씀 올립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프랑스 보르드 장피에르 추기경님, 프랑스 아미앵 올리비에 주교님, 프랑스 앙굴렘 허브 주교님, 프랑스 랑그루 조세프 주교님, 프랑스 루망 이브 주교님, 프랑스 루꽁 알라인 주교님, 프랑스 악셋 아를 총대리님이신 미셸 신부님,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득교 바오로 갈매목 성지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를 네가 알렸다" 이런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 사실을 더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조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협조하고 자기 스스로도 조사의 대상이 되겠노라 선언하는 것. 이미 대통령의 국정 지도력은 상실됐다고 했습니다. 하야를 하든 사퇴를 하든 이미 의미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의회의 지도자들과 정당의 지도자들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은 의회와 정당의 대표성 체제 내에서 이게 순서 있게 좀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합니다. 너도 나도 나서가지고 문제가 안 풀립니다. 내각 어떻게 합니다. 뭐 총리 없는 이걸 지금 발표할 그럴 처지가 아니십니다 지금.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헌법을 잃으라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그 누구도 법 이외의 특권적 질서로 그 잘못이 덮어지거나 내지는 회피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의 헌법과 법률의 정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주권자들의 삶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직업정치인 저희들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헌정 중단이 없는 어떤 흐름과 이 방향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자기 위치에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합시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리더십이 공백을 이루고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미래를 향해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많은 업무들이 처리되지 않도록 저는 의회 지도자들이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구로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라고 하는 이 구조 내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좀 더 긴밀하게 일을 해야 될 구조이고 이 속에서 의회의 지도자들이 좀 더 책임있게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러한 오늘의 이 혼란을 수습하는 길은 이미 거짓말을 통해서 권위와 신뢰를 잃은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을 수능하셔야 합니다. 수능하시고 또 국민들께 용서를 빌고 그러나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의회의 지도자들과 좀 더 상의를 긴밀하게 해줄 것을 저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공백 없이 일합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중요한 게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놓쳐지지 않도록 잘 챙겨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지금 당장의 중앙부처의 결정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더 촉구해내서 그 결정을 주무장관과 의회 상임위의 지도자들이 함께 추인해서 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들은 이거 올려봤자 지금 들여다봐줄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계획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추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무부처, 각 부처의 실국 포함해서 국회 관련된 상임위를 통해서 그 일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거나 법정, 법에 재개정으로 이어질 과제들은 저도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청와대가 유기에 빠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이 유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업무를 흔들림 없이 보자는 말씀을 올립니다. . 지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뭐 정말 좋은 생각을 갖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피시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제대로 시행될까가 되게 의구심이 들고 이렇게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예, 그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왜냐면 어떤 순간이라도 나라를 이끌고 잘났다는 사람이 지 권력을 가지고 까불면 반드시 국민이 일어나서 혼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외국처럼 그렇게 막 엄청난 짓들을 못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위대한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뜻을 받아서 현실에 좋은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제가 그런 좋은 정치인을 해야 되는데 현실의 정치의 현장으로 놓고 보면 아직도 제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뜻을 원하지만 박근혜 최순실과 박근혜를 아직도 옹호하겠다는 사람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이상 우회에서는 어떤 협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니들 뭐하냐고 욕을 먹으면서도 좀 힘들죠. 그러니까 언론 거기를 해결을 못해드리니 저로서는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힘들죠. 또한 야당은 또 어떻습니까? 야당은 또 3당으로 또 분열되어 있습니다. 의견도 잘 못 모으고 가만히 우리가 신문지상으로만 보더라도 얼른 느껴집니다. 서로 간에 치려고 하는 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뭔가 안을 만들려고 서로 노력하기보다는 서로 저잘났다고 자꾸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못 이끌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과정이 우리가 풀어야 될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입니다. 예전에는 엄석대처럼 센 놈이 너 죽을래? 이래가지고 막 끌고 갔어요. 이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의 정의다 이러면서. 근데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뜻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혼내가지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역할을 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국민이 대단한 거죠. 이번 기회에 정치를 하는 모든 정치인들과 국가 지도자들이 이 국민과 대화하는 능력들을 높이고 언제나 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소신과 이 다르더라도 이 흐름으로 이렇게 의회와 정당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다 못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만 그래야만 의회와 대통령과 정치가 이 촛불광장의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을 존중해서 의회가 작동을 하고 정당이 움직이고 대통령과 정치가 바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저녁에 추운데 안 나가도 돼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 촛불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탄핵당했습니다. 네. 본인이 아무리 버텨도 의회에서 탄핵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진행이 되든 안 되든 그분은 이미 역사의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당했습니다. 하지만 신입 당원 동지 여러분, 저들은 버팁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5000년 역사에서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과 권력자들은 단 한순간도 백성의 무릎 꿇은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백성과 주권자의 나라가 아니라 권력을 쥔 자들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4.19와 6.18과 6.20항쟁과 탄핵 촛불과 저 촛불의 광장에 백성의 주권자의 참여로서 우리는 드디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 민심의 탄핵과 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버팁니까? 그들이 버티는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박사모. 그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늘 독재자들과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 질서, 국가의 권리력, 자본의 권력, 사회의 통념을 지고 있는 이 사회의 기득권 질서가 끝내 저 광장의 촛불은 시간이 지나면 분열될 것이고 야권은 끝내 분열했다는 이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들은 버팁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또한 이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 정치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놓더라도 그의 임기 5년이 우리가 말하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열정과 함성으로 대통령을 뽑아서 청와대에 집어넣어놔도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 이후 각자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간 그 다음 날부터 저 청와대는 사대문 안에 철저히 갇혀버립니다. 최순실 씨 딸이 수십억 가는 말을 삼성이 왜 사주겠습니까? 대통령 권력 하나로는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는 참여하는 시민 정신에 따라서 정당 정치로 뒷받침 될 따라야만 이 민주주의는 지켜집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에 따라서 당이 지고 가라앉고 떴다방처럼 정당 정치가 진행되어서는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정권 교체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등포 조폭도 조폭인 이유는 한 놈이 잡혀가도 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은 민주주의와 주권자에 있어서는 그 민주주의 주권을 지키는 영원한 실력자요 조직 대우가 정당이어야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원하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의 공적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당 활동입니다. 이 정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참여하기를 꺼려해왔습니다. 왜요? 이 정당이 누구 축세하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나 들러리로 만들어버리는데 내가 왜 거기 갑니까? 하여 평범한 시민들이 정당인과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좀 더 이해를 하더라도 난 정치 몰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신입당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벽을 뛰어넘어 참여하는 시민 정신이야말로 또한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튼튼한 정당 조직이야말로 우리가 저 타는 촛불광장의 민심을 영원히 안는 길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권과 평화와 자유와 평등을 향한 민주공화국의 국가를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여해서 저 촛불광장의 민심과 주권자들의 뜻을 받아 안는 그런 우리 민주당이 됩시다. 과거 이 역사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평생을 외치던 김대중의 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김대중의 정신을 보면서 김대중의 모든 연설문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시작하는 그 연설문을 보면서 청년기 또한 청렴기 때 그것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할까? 그냥 표 얻으시려고 인기 얻으려고 앞에다가 붙이는 미사오구는 아닐까? 하지만 저도 애 낳고 가정 차려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그 말은 정당인과 정치인에게 그가 유일하게 기대고 그가 유일하게 무릎 꿇어야 될 유일한 존재는 역사 앞에서는 국민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어디가서 후렴으로 출마할 수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한 김대중의 정신과 또한 우리가 말하는 특권과 반칙의 세상을 극복하고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원칙과 상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던, 그리고 근데 그 주권자들에게 절대로 배신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 던져야 했던 노무현의 역사가 이 당의 역사에 있습니다. 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는 우리 당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후배로 입문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직을 수행한 지도 이제 6년하고 4개월이 넘어섰습니다. 그간 우리 도정에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원리가 도정에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임된 권한은 무수불위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합법적인 민주주의 지도적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끊임없이 행정과 정치행위 과정을 통해서 여론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간의 다른 의견들과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은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다양한 의견들과 또 도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하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끌었던 6년 4개월은 도지사의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밀어붙이는 리더십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누구의 견해를 할지라도 그 견해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해왔다. 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와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는 도 행정 전반을 공개해왔습니다. 재정정보는 실시간으로 공개해왔고 도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했고 SNS를 통해서 각종 정책 참여를 활성화시켜왔고 또한 도 실국의 모든 위원, 실국의 행정은 민간과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도정이 공무원들이나 도지사의 독단적 운영으로부터 민주적인 도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정을 이끌어왔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는 도정이 되도록 운영해왔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기 우리 정부 부문은 사회의 모든 영역의 성장을 이끌어왔고 이러한 노력들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리더십을 우리는 관주도형 사회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관주도형 사회 발전 전략으로는 또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정부답게 또 시장과 기업은 기업의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또한 개인과 가족은 각각의 자기 영역에서 자기 책임을 더 높일 때라야만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산성 또한 더 좋은 나라로의 성장 동력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도자 한 개인의 고독한 결단과 독단에 의한 리더십 또는 정부와 관주도형 발전 모델로는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의 지도체제와 리더십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6년 4개월 동안 관주도형 지방행정과 또한 민주주의 리더십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과거 전제 군주와 같은 독단적 리더십이 결단력에 의존하는 행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도정을 이끌어왔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농업 분야, 아동복지 분야 등 각종 보조금의 과도한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동네 자치와 공익활동 촉진을 통해 정부와 시장이 모두 실패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도민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자치제도를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정책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려 노력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과 독단적 리더십을 지향을 하고 관주도형 국가운영체제를 혁신시키고 여기에 더 나아가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책임성을 높이려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현재의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 내에서 우리 도와 시, 군이 집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력과 재정의 80%가 중앙정부한테 의존하고 있는 또는 중앙정부의 법령에 규정받고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치단체 스스로 자기 책임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자기 책임성을 높이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 도정은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 충청남도는 지방 중앙정부로부터 지시와 지침에 따라서 단순한 현장 집행자, 현장 정책 전달자의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지 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충남 도정이 되자고 다짐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년의 우리 도정의 노력과 고민을 바탕으로 현재 중앙정부에 주요한 9개 과제에 대한 중앙정부 혁신 사업들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생태연안의 사업에서부터 농업보조금 개선의 사업에서부터 지역의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정부의 권한 유임에서부터 현재까지 9개의 주요한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안했고 이것이 중앙집중시대로부터 지방자치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자는 저희들의 다짐을 그렇게 제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안희정 충남 도지사를 모시겠습니다. 경제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촛불과 횃불의 역사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역사 언제나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우리 국민들은 촛불과 횃불을 들고 이 나라와 역사를 지켰습니다. 3.1 운동이 그러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었던 그 시절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3.1 운동 횃불로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독재 정권의 부정선거로 부패와 부정으로 나라가 노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대구 28 대구 시민과 4.19,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한민국에서 진보 진영이 통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통합의 길에 38서를 허리에 감고서 돌아가셔야 됐던 김구 선생의 죽음이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했던 장준하 선생의 죽음이 있습니다. 진보적 시민 여러분,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진보적 시민 여러분, 왜 야당과 민주당과 진보 진영만 자꾸 양보해야 되느냐고 늘 억울하시죠? 네. 저도 억울합니다. 그러나 현재 분단되어 있는 이 역사, 개항기 이래로 국제적인 외세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의 역사, 이 역사는 반드시 국민적, 민족적 통합을 요구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그 역사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당원 동지 선배들께 요구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그 민주당의 후예로서 갈라진 민족과 분열된 국민의 통합을 향해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함께 결의를 다지자고 제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 놓여있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남북과 이념의 갈등, 전통적으로 고려 때부터인지 언제 때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싸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지역적 갈등, 이 기본 갈등은 우리에게는 천형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새롭게 산업화와 함께 노동자와 자본이라는 계층 간의 갈등을 안았습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 세대의 갈등도 안았습니다. 이 모든 갈등을 풀어내는 일, 우리가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우리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집권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 현실의 과제를 향해서 우리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G2체제 내에서 우리는 좀 더 단결된 외교안보 노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야와 정파를 초월해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단결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야와 정파를 뛰어넘어서 국익이란 이름으로 단결해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국가적 정체성이 우리에게 그 가져올 많은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 분단과 G2체제와 세계화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인 통합력을 발휘합시다. 이것은 미래를 향해 해야 합니다. 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지난 20세기에 가져온 모든 낡은 구두로부터 새로운 시대로 시대 교체를 해내야 합니다. 이 시대 교체와 국가의 큰 재편의 힘, 이것이 오늘 김웅걸 위원장님이 만들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저는 밑불이 되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현재 국면에서 야3당의 통합된 국정운영 질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추미애 대표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야3당이 향후 단일한 국정 일정을 합의해내야 합니다. 합의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인해야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회의 리더십이 야3당의 단일한 일정을 합의해내고 현재의 국정 공백을 하루속히 조속히 이끌어주시길 당원으로서 제안 말씀드리고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재명 시장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뭐 그런 발언들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대중들의 상식이나 교양에만 기대기에는 그런 대중들이 해소할 수 없는 답답함이나 분노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상식과 교양에만 기대면 그게 가능할지 이제 탈충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